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세계의 무기 시장을 좌우하는 빅6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가 세계의 무기 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무기를 거래하는 나라들의 수는 70개이고요. 그 중에서 터키와 그리스가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으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상은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의 국경과 중동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문방구 그리고 백화점의 완구 코너에 엄청나게 쌓인 무기 장난감 보고요.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들이 하나같이 꼬마들에게 호전성 길러주고 또 인명 경시 풍조를 가르쳐주겠죠. 어디선가 이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무기가 설탕 과자로 변하는 그런 꿈같은 얘기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벌어진답니다. 바로 8월 10일 화요일에 대학로에 가면은요. 무기 장난감을 윷놀이 기구 같은 그런 전통놀이 기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 인간 띠익기 대회. 그 대회의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세요? 그 탕탕 이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유치야 뭐야 이런 소리를 우리 꼬마들이 내는 거요. 동생들 그리고 조카들 데리고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토이스 중에서 애냐 에브다의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나갔던 곡은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애냐의 에브다에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고형석 씨, 그리고 인천 9월 1동의 신지영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요.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였죠. What a Wonderful World. 이 곡은 제가 경기도 과천 주암동에 계시는 홍미미 씨께 띄워드린 곡이었는데요. 친구 이장옥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꼭 덧붙여달라고 하셨죠. 자, 오늘은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한윤석 씨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보면요. 하이텔로 이남영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시험이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잠들어서 시험을 망쳤다고요.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엽서로 신청곡을 보내주신 서울 용산구 이촌 2동의 문주리 씨도 고3이신데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시험은요, 보기 몇십 분 전 또는 그 몇 분 전이나 몇 초 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는 것보다도요, 그 전에 그렇게 조금씩 해두는 게 사실 더 효과가 있답니다. 저도 학력고사 때 덜 끝낸 과목이 있어서 시험 치기 전에 벼락치기를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교 학생들의 그 경멸에 가득 찬 눈초리,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벼락치기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께 다음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울리는 곡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 성동구 중곡 2동의 김경주 씨가 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띄워주신 곡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 오늘은 미레유 마띠유의 노래로 띄워드리죠. Histoire d'amour où chaque jour devient pour nous le dernier jour où on ne peut dire à demain à son amour et qu'on est là tout près de lui à regarder mourir sa vie. Une histoire d'amour où pour nous deux, le mot toujours semblait trop court. Tu vois pourtant, nous n'avons plus beaucoup de temps. Non mon amour, tu ne dois pas, il ne faut pas pleurer sur moi. Dans tes bras, restons ensemble.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껏 오리 3마리 5553과 함께 노래사냥을 떠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00-5553 음악 퀴즈는 700-9993.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장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방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첫 시간에는 영화 화이트 팽 늑대계 한 장면을 보내드릴게요. 알라스카를 떠나려는 에단 호크가 늑대계 화이트 팽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걔가 잘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자 에단 호크는 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안 가자 막대기를 집어들죠. 그 막대기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는 걔는 그것을 보고는 에단 호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고는 슬픈 모습으로 사라지죠. 자, 그 장면과 엔드 타이틀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동의 김형진 양, 향기나는 알갱이 고맙습니다. 아직 향기 때문에 이 방이 그 향기로 가득 차는 것 같네요. 이 장면 글쎄요 신청곡은 아니지만요.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고온 get out of here. Listen to me. Go. Go. Listen to me. Go. Get out of here. Go on! Get out of here! 2년 동안이나 영화음악 방송을 들어왔지만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이텔로 편지를 보내주신 정승윤 씨. 군대 가는 동생 정승훈 씨께 이 곡 괜찮았죠? 영화 화이트 팽과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 엔드 타이틀 이어들으셨습니다. 성남 분당구 이매동의 김보영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임미경 학생이 영화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 상점에 해리와 셀리가 함께 들어가서 가라오케 앞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정말 노래를 못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장면가요. The Story with the Fringe on Top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이 곡은요, 좀 재밌는 제목이네요. 천장에 술을 가진, 그 가장자리 술 달린 거 있잖아요. 그 술을 가진 사륜마차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Sally, this is the bread. Sally, please report to me. Look at this. This is the bread. You're gonna love this. This is a singing machine. Look, you sing the lead, and this has the backup and everything. This is from Oklahoma. Here's the lyrics right here. Story with a fringe on top. Yes, perfect. Chicks and ducks and geese better scurry when I take you out in my Surrey. When I take you out in my Surrey with the fringe on top. Now you watch that fringe and see how it flutters when I drive them high seven shutters. Nosy folks will peek through the shutters and their eyes will pop. The wheels are yellow, the upholstery's brown, the dashboard's genuine leather with island glass. What? It's my voice, isn't it? You hate my voice. I know, it's terrible. Joe hated my voice. It's Helen. Helen? She's coming right towards me. When I take you out tonight with me, honey, here's the way it's going to be. You will sit behind a team of snow-white horses in the slickest gig you ever see. Chicks and ducks and geese better scurry when I take you out in the Surrey. When I take you out in the Surrey with a fringe on top. Watch that fringe and see how it flutters when I drive them high-stepping strutters. Nosy pokes will peek through the shutters and their eyes will pop. The wheels are yellow, the upholstery's brown, the dashboard's genuine leather. With eyes and glass curtains, you can roll right down in case there's a change in the weather. Two bright side lights winking and blinking, ain't no finer rig I'm a-thinking. You can keep your rig if you're thinking at a key-tier swap for that shiny little Surrey with the fringe on the top. I can see the stars getting blurry when we ride back home in the Surrey. Riding slowly home in the Surrey with a fringe on top. I can feel the day getting older, feel a sleepy head near my shoulder, nodding, drooping close to my shoulder till it falls kaplop. The sun is swimming on the rim of a hill, the moon is taking a header, and just as I'm thinking all the earth is still, a lark'll wake up in the meadow. Hush, you bird, my baby's a-sleepin'. Maybe got a dream worth a-keepin'. Whoa, you team, and just keep a-creepin' at a slow clip, clop. Don't you hurry with the sorry with the fringe on the top. 경북 경산 하양읍의 조홍열 씨, 서울 마포구 도화일동의 김서연 씨, 비록 신청하신 곡은 아니지만 흡족히 들으셨으려고 믿습니다. 너무 제 위주로 생각을 했나요? 자,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그 가라오케를 부르던 장면, 그리고 그 노래가 나왔던 영화 오클라호마 중에서 The Surrey with the Fringe on the Top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손님 모셨습니다. 영화 읽기를 늘 가르쳐주시는 정성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런가요? 네, 손님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감독 지망생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계속, 사실은 저도 정희님 씨의 그 FM 영화막실의 그 열렬한 그 팬이기도 한데요. 그 가이드 시네마가 뽑은 베스트 200을 듣다가 우연히, 아 그렇다라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감독이 뽑은 베스트 10 영화들을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보니까 의외로 꽤 그 많은 그 감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10편을 뽑은 기록들을 봤는데요. 와, 감독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네. 우선 그 쉬운 감독부터 어려운 감독까지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우선 성룡 좋아하십니까? 그 유쾌함을 좋아해요. 그 이 성룡이라는 배우는 사실은 저는 대단한 팬입니다. 그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하며 네. 또 이 배우, 이 감독은 그야말로 영화가 활동사진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그 미래도 역시 활동사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아주 그 보기 드문 열혈 감독이기도 한데요. 이 성룡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중한조라는 영화도 개봉하고 있죠. 이 중한조라는 네. 영화는 황지강이라는 감독 작품인데요. 황지강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흥행이 실패했지만 천라지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홍콩 영화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테크니션, 아마도 영화를 카메라를 다루고 영화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만한 재능을 가진 감독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중한조라는 영화를 보면 역시 황진강이라는 감독이 성룡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리얼리즘 스타일로 그 홍콩에서 아주 그 악몽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네. 기업 모 회장을 납치한 진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네. 납치를 통해서 홍콩 사회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이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바람에 홍콩, 중국, 대만 세 나라 사이의 관계를 아주 묘한 사이로까지 만들어 놓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황지강 감독은 그것을 서슴없이 그려냈었고 네. 송룡은 이 영화를 제작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송룡이라는 배우가 그저 오락 영화만 찍는 것이 아니라 홍콩 사회에서 영화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 송룡이 뽑은 10편의 영화입니다. 송룡 팬들은 어서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순위는 그 순서대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무순인데요. 마이클 앤더슨 감독의 줄 베르느 원작 80일 동안 세계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 돈을 다 주겠노라 네. 하고 지구를 돌기 시작하는데 그만 81일이 걸렸고 그리고 낙담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아 참 거꾸로 돌면 하루를 벌잖아요 라는 라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그는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오손 윌즈가 만든 영화 사상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에 이 영화 없고 이 영화 이전에 이 영화 없었다는 바로 그 시민 케인을 역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룡은 데이빗드린 영화를 두 편 뽑고 있는데요. 한 편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원작의 아, 그 옹화 샤리프가 나온 닥터 지바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닥터 지바고와 그 다음에 콰이 마치의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콰이강의 다리요. 예, 콰이강의 다리. 윌리엄 홀덴이 나오고 알렉 기니스가 나오는 이 영화를 예. 두 편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조금 의외인데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마틴 브레스트가 감독을 맡은 미드나잇 런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본다면 미드나잇 런이 상아리만큼 폴리스 스토리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비비안 리와 클락 게이블리 주연으로 나온 예.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치미노가 감독한 베트남전 영화인 디어 헌터를 뽑았고요. 예. 그리고 마론 브란도 주연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감독을 맡은 그 마피아 영화. 네, 대부요. 예, 대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은 아마도 이것이 송룡이 마음으로부터 뽑은 진심으로 뽑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200분짜리 사무라이 활극. 7인의 사무라이를 뽑고 있습니다. 이 쿠로사와 아키라의 이 영화는 사실은 감독들이 뽑는 베스트 10에 늘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장면에 비가 막 쏟아지는 장면 속에서 40명의 도둑들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농민들과 사무라이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이 장면은 무수한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서 전환 포템킨의 오데사 계단 장면과 함께 영화사상 가장 빛나는 연출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룡과 함께 홍콩 영화의 대부격인 또 한 명의 감독, 그러니까 홍콩 누아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감독이 있죠. 네, 오우삼 감독이죠. 네, 맞습니다. 오우삼 감독은 우리나라에는 그저 그 홍콩 누아르나 아니면 액션 영화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 이 오우상 감독은 조만간에 세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7월 파리 시네마테크에서는 시네마테크 프랑스지에서 특집으로 다룬 감독이 바로 오우상 감독이고 아. 가이드 시네마에서는 우리가 놓쳤었던 위대한 작가 최소한 그의 영화는 샘 페킨파의 영화보다 훌륭하다. 라는 것이 까이의 평가입니다. 그 오우삼 감독이 뽑은 10편의 영화는 성룡과 마찬가지로 오순웰즈의 시민 케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또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가 장중하게 울려 퍼졌었던 SF 영화인 네, 2001년 오디세이요. 네, 그 영화를 뽑았고요. 이 감독들이 그런 영화들을 뽑은 간단한 이유도 조금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제가 오우상 감독을 설명드리고 네. 한번 그 추천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장피에르 메르비 감독의 아랑드롱이 주연으로 나온 우리나라 공개 제목은 고독이었었고 원제는 사무라이라는 그러니까 자신을 일본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직업 그 킬러가 네. 우울하게 파리 시내를 돌며 그리고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기까지를 다룬 이 영화를 자기의 템페스트 하나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답다는 데이빗 드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스콜시즈의 민 스트리트,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바로 네. 로버트 그 마틴 스콜시즈 감독의 출세작이다시피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뽑았고 마지막 15분 동안 슬로우 모션 장면이 장대하게 펼쳐지는 샘 페킨파 감독의 와일드 번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룡과는 달리 똑같이 코폴라의 대부를 뽑긴 뽑았는데 네. 오우삼은 1편 대신 2편이 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쿠로사와 아키라의 친의 사무라이를 뽑았고요. 로버트 와이즈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스코세지의 또 한 편 레이징 벌 성난항소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명은 분노의 제목이라고 나온 직 라모타라는 복싱 선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뽑았습니다. 감독들이 뽑는 베스트 10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재미 이상입니다. 비평가들이 뽑는 것은 그때그때의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감독들이 뽑는 것은 사실은 감독이 되고 나서는 일반적인 감독들은 영화를 잘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 영화를 봐야 할 만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감독들을 인터뷰하면서 모든 감독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영화를 보면은 자기는 베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명장면이 나타나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네.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 무의식적으로 그쵸. 그 장면을 베끼기 마련인데 이들 감독들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모두 영화광 시절을 거치며 커온 셈입니다. 그런데 커오는 과정 중에서 이 감독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이상적인 미래야 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뽑은 10편의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론하신다면 오히려 이 감독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감독이지만은 자기가 영화를 배워온 것은 홍콩 영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닐 네, 가능성이 훨씬 그치요. 더 많습니다. 자신이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지만 그러나 그가 꼭 존 포드라든가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든가 또는 그리피스라든가 채프린으로부터 영화를 배워온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영화를 배워온 감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언어 그리고 시네마테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영화 감독을 지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화 선생님이 꼭 임권택 감독이 아니라 채플린일 수도 있고 타르콥스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룡이면 성룡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룡이나 오우삼보다 좀 심각한 감독을 예를 들자면 올리버 스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리버 네. 스톤은 플래툰으로 시작을 해서 7월 4일생 그리고 최근 GFK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문제작만을 골라서 찍어온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가 영화를 가장 열심히 보았던 시절은 예일대 영문과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베트남 전에 다녀온 다음에 NIU 영화과를 다니면서는 영화를 자기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뽑은 10편의 영화는 역시 전쟁 비판 영화가 그 첫 번째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축제의 무드 속에서 그래도 그 전쟁 속에서 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뽑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사막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펼쳤지만은 그러나 절망적으로 실패하고 마는 위대한 고고학자이자 또 역사학자이자 전술가이자 스파이이자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이었었던 로렌스의 일대기를 다룬 아라비의 로렌스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사상 두 번째로 제목이 길다고 알려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또는 나는 어찌하여 걱정을 그만두고 수소폭탄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거기까지 그 제목인가요? 네. 이것보다 네. 더 긴 제목인 영화는 피터 브룩스 감독 영화인데 이것이 네. 영화 사상 제일 긴 영화 제목인데요. 그 샤렌통 정신병원의 환자들에 의해 연출되어진 장폴 마라의 암살과 박해 이 영화가 영화사상 가장 긴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네 번째로 뽑은 영화는 역시 문제작입니다. 베르날도 베르톨루치가 이탈리아 농민 전쟁으로 시작해서 한 부르주아 청년과 또 한 명의 프로레타리아 청년이 그야말로 이탈리아 근대사를 평행선을 그으며 계속 증오하고 싸우고 도와주고 다시 부딪히는 1900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NYU 영화과 편집 과목 선생님이었었던 그 편집 과목을 올리버 스톤은 그 B 플러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마틴 스코시지의 분노의 주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텔레비전에서 이 흑백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행운이신데요. 마운티오의 반란을 뽑았고요. 예. 그리고 노조 활동을 벌이면서 노조와 그리고 그것을 등쳐먹는 그 뒷골목 깡패들 사이의 싸움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거듭 망설이는 마론 브란도의 연기가 돋보이는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버 스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 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전후편 두 편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전쟁 한복판 속에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커크 더글라스가 나는 전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쟁 임무를 거절하는 반전 영화 영광의 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도 헐리우드 출신인지라 헐리우드 영화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오슨 웰즈 감독의 시민 케인을 그의 리스트에 넣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감독의 얘기만 들었는데도 비슷한 영화들이 같은 영화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마 그 예. 영화들이야말로 영화 감독들이 모든 영화 감독들이 보편적으로 뽑는 영화사상의 걸작일 터이고 사실은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때면 때마다 시즌이면 시즌마다 그 영화 박물관이나 영화 도서실 같은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정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네. 이 프로의 홍동식 PD께서 자르셔도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는데 그 우리나라 그 지금 서울에 네. 영화 사랑이나 시앙스예나 또는 신표현이나 르네상스 같은 그런 비디오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힘든 영화들의 젊은 청년들이 비디오 자막을 열심히 쳐서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들을 보고 영화라는 문화가 쓰레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나누고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불법 비디오를 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한 주체는 네. 어려운 비디오를 모아서 보여주겠다고 비디오 문화 활성화를 외쳤었던 으뜸과 버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에 이쪽과 저쪽 중에서 어느 쪽이 악당인지 네. 정말 구별을 못하겠고 예. 이쯤 되면은 저는 어느 쪽에다가 그 비수를 들어야 될지 모를 판국인데 FM 영화음악실의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나쁜 행동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잠시 생각하실 틈도 드리고 정성일 씨의 약간 열기도 식힐 겸 여기서 음악 한 곡 듣죠. 자, 성룡이 꼽은 영화죠.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테마 들어봅니다. 만토바니 악단이 연주한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의 테마였습니다. 아, 제가 지난 며칠간 그 녹화 때문에 신문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진짜 신문마다 그 기사가 실렸다고 하죠. 네. 아, 그건 그렇고 그럼 다음 얘기 계속해야 하죠. 그 이 감독은? 모든 감독들이 네. 모두 뽑은 감독이겠죠. 마틴 스코세이지요. 예. 그럼 그 마틴 스코세이지가 뽑은 영화는 어떨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틴 스코세이지는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준 영화들 5편을 뽑았습니다. 5편을 뽑으면서 조건은 내가 1년에 12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영화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을 예. 1년에 12번씩 다시 본다는 네. 얘기인데요. 우선 뽑은 영화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입니다. 네. 이 낯선 영화 제목은 펠리니가 찍은 영화 중에서 중간에 그 들어있는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 8편 2분의 1번째라는 뜻인데요. 네. 영화 감독인 귀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제작자는 달려와서 예술 영화 그만 찍고 이제 좀 상업 영화 좀 찍으라고 닥달하고 오다가다 그만 엑스트라 여자의 눈에 이 영화 감독이 빠졌는데 수다장이 그 이 아내가 네. 현장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속에서 이 영화 감독은 자신의 추억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추억과 현재 그리고 어쩌면 악몽 같은 그런 꿈 사이를 영화는 계속 오가면서 그 지나다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탄 것으로도 유명하고 펠리니 자신도 가장 자신의 영화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얘기죠. 그렇죠. 감독에 관한 감독에 의한 감독을 위한 영화죠. 네. 그리고 오스넬지 감독의 시민 케인을 뽑았고요.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그 표범이라는 영화를 뽑았습니다. 리오파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상영시간은 3시간 20분인데 이 영화가 그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텔레비전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입을 떡 벌렸는데 그 영화를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편집 솜씨인데 네. 제가 그걸 보고서 야 과연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표범이라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을 보면은 원판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한 귀족의 그 일대기를 이 영화가 다루면서 사실은 이탈리아 근대사와 그리고 귀족들이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파멸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은 무엇일까를 얘기하는데 이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대지는 흔들린다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속에서 네. 그 흑백 영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영화가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그 대지는 흔들린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비스콘티 감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수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귀족이자 네. 마르크시스트이자 네. 그리고 평생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감독이 찍은 귀족의 얘기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뽑은 영화는 이 신발을 신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합니다. 마이클 포웰 감독이 찍은 붕웅신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감독은 지금 텔레비전에서 그 매주 방영 중인 네. 트윈픽스를 찍은 감독입니다. 네, 데이빗 린치 감독이요. 네, 데이빗 린치라면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영화 뽑는 감독으로 여러분들도 점찍고 계실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영화들만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가 뽑은 영화는 그 네 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가 철들고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뽑은 영화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선셋 대로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네. 윌리엄 홀든이 풀장에 죽은 채로 둥둥 떠 있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헐리우드의 거물 여배우였었던 글로리아 스완슨과 네. 맨 마지막에 글로리아 스완슨이 거의 창란 상태에 빠져서 그 살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달려온 신문 기자들 앞에서 마치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쵸. 그때 택시 운전 그 자가용 운전 기사가 네. 레디 액션 하고 외치죠. 예.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 운전사입니다. 그치. 그 운전사는 에릭 폰 슈트라임이라는 헐리우드 무성 영화 시대 때의 거장이었었고 그리드라는 영화라 영화사상 리얼리즘 영화로서는 최고 걸작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저주받은 나머지 그 후 그야말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일 저일 전전하다가 선셋 대로에서는 그런 단역으로까지도 나온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뽑은 영화는 블라디미르 나하코프의 포스트 모던 소설을 갖다가 영화화시킨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롤리타입니다. 영화는 한 평범한 가정의 한 소설가가 그 하숙생으로 옵니다. 네. 하숙생으로 오는데 과부와 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은 과부와 이 하숙생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딸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는 그만 이 딸이 하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하숙생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숙생을 유혹하여 자기 엄마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 하숙생을 데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이 하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이 롤리타라는 소녀가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동 소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데이빗 린치답군요. 그 뽑은 영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뽑은 영화는 페데리코 네. 페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잉그마르 베르그만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네. 시작하자마자 한 여자는 무대극을 하는 이 여배우는 그만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어증에 빠진 것이죠. 네. 실어증에 빠진 이 여자는 이제 요양을 가고 요양소에서 한 간호원을 만납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그때부터 미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을 베르그만 감독은 그야말로 그 형이상학적인 구도 속에서 아주 기악적인 화면들을 만들어내는데 데이비드 린치는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바로 이 영화 속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감독 스파이크 리입니다. 스파이크 리는 그 세 편의 영화를 뽑았는데요. 거미 여인의 키스를 찍은 헥토르 바벤코의 피소테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를 뽑은 이유는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헐리우드에 와서 영화 찍기 위해서 얼마나 아양떨며 자기네 나라 영화, 자기네 나라 그 소재 네. 그리고 자기네 나라 민족들을 팔아먹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영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화 감독이 되도록 계속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영화. 라고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뽑고 있는 네. 영화는 마틴 스콜시지 감독의 성만황소입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영화. 그래서 언젠가는 극복하고 말리라고 거듭 결심하게 만드는 훌륭한 영화라는 어떤 것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이 영화를 찍어 나간 그 테크닉이라든가 네, 네. 편집 솜씨 그리고 마틴 스콜시지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이탈리안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안계가 성공했다가 좌절하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자조적으로 그려낸 그 에스닉한 인종적인 네. 스타일이 스파이크 리로서는 아주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뽑은 영화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뽑은 이유는 네. 미국에서 뒷골목에서 청년들이 그것도 이탈리아계와 그 여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인종들 간의 문제를 이토록 낭만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돈 많은 영화감독의 정신 나간 작태가 나로 하여금 계속 영화를 찍게 만들고 그래서 네. 내가 뮤지컬 만들어 웨스트사이드 네. 스토리가 얼마나 가짜인지 보여주겠노라고 네. 아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게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리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능가하는 뮤지컬을 찍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자기도 노미네이션 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러할지는 우리가 계속 아카데미를 지켜볼 일입니다. 네, 정성일 씨. 오늘 세계 여러 감독이 뽑은 가장 인상 깊은 영화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독들마다 참 그 영화를 뽑는 기준들도 색다른데요. 이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를 갈게 만든 영화라고 했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를 들어보죠. Tonight. Tonight. won't be just any night. Tonight there will be no morning star. Tonight, tonight, I'll see my love tonight, and for all stars will stop where they are. Today, the minutes seem like hours. The hours go so slowly, and still the sky is light. Oh, moon, grow bright, and make this endless day endless night. Tonight. Suns and moons all over the place. Tonight, tonight, the world is wild and bright, sending sparks, shooting stars into space. Tonight, the world was just an address, a place for me to live. Better than a ride. But here you are, and what was just a world is a spell. 자, 마지막 특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얘기 한마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마지막, 그러니까 8월 말쯤에요. 저희가 영화 시사회를 합니다.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의 파시. 그러니까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을 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다 알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이 주소로 오늘 엽서를 보내주신 분, 서울 구로구 시흥일동의 강현수 양, 경기도 광명의 조혜경 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박원 학생, 그리고 대구 남구 대명일동의 김효희 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